연기에 취하셨나 봐. 모습이 너무 그리워. 옆 하나 입을 물고 추억을 먹네. 나 홀로 눈물 짓네. 온 동네 퍼져가며 꼬마들 몰려서 손가락 빨며 눈초롱 빛이 났었지. 건너방에 할아버지 창죽을 두드리시고 도담집 마루에선 그리운 아버지가 웃으며 엿을 치시는 나네. 온 가족 기분 좋던 날 그리운 내 아버지 보고픈 엄마 애타게 불러보네. 그리운 내 아버지 보고픈 엄마 애타게 불러보네.